그 영화가 재미있을까요? 1번. 네, 아직 못 봤어요. 2번. 네, 재미있을 거예요. 3번. 네, 아마 계실 거예요. 4번. 네, 극장 앞에서 만났어요.